아닌데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.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며 이 사람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. 찬 바람 불어와 웃기슬려 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.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.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돌 거야. 그대 생각이 서성이 다 이 사람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. 광화문 거리 흰 눈에 덮여가 보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. 이제 자꾸